오늘도 별처럼 네 마음을 따라 또 너의 곁을 맴돌지. Stop, 난 어지러워 선명한 네 맘을 이젠 알고 싶어져. 밤하늘에도 거리에도 전부 너의 모습이 가득한걸.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만큼인지 말을 해줘 yes or no. 밤하늘에도